같이 오. 더 가까워진 건 소리보다 더 큰 건 나는 참을 수 없어. 운은 깨버리지, 운은 깨버리지, 깨버리지. 내가 손대면 뭐든지 지게 돼 나의 온기. 끝에 닿는 순간 빠진 느낌. Yeah. I know you want. 내게 가까이 다봐. The world is out. World is out. Don't you know I'm a 내가 너를 끄는 boss. Don't you know I'm a 내가 너를 움직인 player. Don't you know I'm a 내가 너를 끄는 boss. Don't you know I'm a Don't you know, don't you know I'm a 내가 너를 끄는 boss. Don't you know I'm a 내가 너를 움직인 player. Don't you know I'm a 내가 너를 끄는 boss. Don't you know I'm a Don't you know I'm a Don't you know I'm a 내가 널 이끄는 대로 움직여 대충 더 높이 너의 손을 뻗어 와와. 난 또 다른 너와 나를 묶지 또 다시 묶인 오우 다른 우리 다른 우리 저기 너의 보스 내가 원해 like 가지고 싶다면 가주는 선택 like 나도 너와 내가 시선을 맞추길 바라보지 man that's what I need you know me 나만 따라와 저 멀리 널 데리고는 겁 없이 더 큰 하나를 그리고 싶어 just so yeah 모두 다시 태어난 것처럼 내 세계로 와 다들 물 만난 듯 노래 내가 너를 끄는 boss Don't you know I'm a 내가 널 움직인 player Don't you know I'm a 내가 너를 끄는 boss Don't you know I'm a Don't you know I'm a Don't you know I'm a 내가 너를 끄는 boss Don't you know I'm a 내가 널 움직인 player Don't you know I'm a 내가 너를 끄는 boss Don't you know I'm a Don't you know I'm a Don't you know I'm a Just give it, give it, give it 기분 내킨 대로 좀 더 closer, closer, closer 믿고 다가서줘 이제 눈을 감아 앞에 펼쳐질 나의 세계 마음껏 들이셔 그대로 충분해 넌 아름다워 성급 소통이 더 팩대를 저대신 fly to you, die to you 직접 바꿔 make it, make it work for you I'll be kind of boss for you 부질없는 post, no need 내가 나타내줄게를 알아 너야 feel now Fear no, we out of eye I'm the boss of the world, not a team. Yeah, how long I don't feel like I will go. Go, go, go. I'm gonna catch you loudly, flyly. Go better, 직접 나 가까이. 이건 다 right side. 내가 너를 끄는 boss. Don't you know I'm a 내가 널 움직인 player. Don't you